미치고 싶은데 눈 집어넣으라 이미 늦은 듯해. 오늘도 난 화면 속 그녀조차 떠니다. 끝나버려 끝나버리긴 싫어. 사치가 되었네 내 일기장에 쓰던 무비 클리셰. 그때는 그저 좋았지 아무 의미 없는 dream. 이제 물어 다 무슨 의미인지. 내 목 안 바뀌면 뭘 좋아하는가. 꿈이라면 그 향기 가득한 room 같이 문 두들겨볼래. 앞에서 너 물어봐